밤이 새일 눈이 많이 내린 밤이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워 보이는 너의 모습이 반짝이는 별보다도 더 환히 빛이 나 How can you be so perfect 외롭지 못하게 하고 이유 없이 안아주고 싶어 This is the perfect time of the year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겠나 네가 있어서 참 행복한 너 This Christmas 달라지는 건 눈 없었고 You make me feel so good inside 외롭지 못하게 하고 이유 없이 안아주고 싶어 This is the perfect time of the year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줄게 난 네가 있어서 참 행복한 걸 This Christmas 늘마다 내게 말해줄게 I love you 친구가 사랑 공통점이야 나 있어 무슨 짓을 해도 숨길 수 없다는 거 I like to take you girl Even Christmas Eve 시간 대신 내 맘에 불태우게 해줘서 다 널 가져서 행복해 혼자인 솔로들 어서들 나를 욕해 Girl I'm okay 넌 나의 센터 다른 내 안에 내 골뚝에 와준 것만으로 난 좋게 너와 함께 보낸 이 밤 I never wanna spend it any other way 우리 둘만의 시간